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멋지고 이쁜 해피데이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참 기뻐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가장 기쁜가요? 우리 오늘 새 찬양에서 선생님이 왜 기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새 찬송 듣고 오겠습니다. 기쁨, 기쁨. 기쁘다고 하셨구나. 맞아요. 선생님 마음속이 이 찬양 가사처럼 기쁨으로 넘쳐 흘러요. 예수님이 나의 죄 용서하시고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셨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이곳으로 기뻐하기를 바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기쁨 기쁨 이 찬양 듣고 해피데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도록 해보죠. 기쁨 기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세우는 이유는 그곳에 가며 위험함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신호를 무시하는 바람에 위험한 일을 당해요.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줄지요? 오늘도 성경을 준비했을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7절. 이미 여러 번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다 찾았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정말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선생님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다는 말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나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면 그분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중요한 결정이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노래 알까요? 학교 종이 땡땡땡 다알 거예요. 그래요. 이 노래에 맞춰서 이 노래에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넣어서 함께 암송을 재미나게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벌써부터 와 신이 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때요? 정말 재미나고 쉽죠? 그러면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와, 우리 친구들 멋진데요? 정말 잘했어요. 찬양도 우리 친구들 실습하기 정말 잘하는데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겁게, 쉽게 암송하며 실천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우리 이번에는 지난주 함께 들어보았던 모든 사람이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계절. 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뒤바뀐 계절? 크리스마스에 바닷가에서 수영을 한다고요? 말도 안 돼. 우리 친구들 어떤 말인가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함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랑 똑같이 호주의 계절은 대한민국과는 정반대로 계절이 반대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여름이면 한국은 겨울이겠죠? 12월에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호주는 여름이에요. 7월에 우리나라가 여름이면 호주는 추운 겨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바닷가에서 파도타기를 하며 수영을 즐긴다고 해요. 또 호주는 나라의 절반 이상이 고원지대예요. 화폐 단위는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랍니다. 그리고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예요. 호주의 시골은 몇 시간을 가야 이웃집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호주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통신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해요.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받는다니 정말 부럽죠? 호주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특히 A 발음을 R로 부르지요. 예를 들어 월요일을 뜻하는 Monday를 먼다이라고 발음해요. 호주에 처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죠? 에버리진,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에버리진이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워보았죠? 그들은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같이 호주에서 처음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호주가 영국 시민지로 왔을 때 인종 탄압과 학살 그리고 전염병으로 에버리진 인구가 완전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요. 현재 에버리진 인구는 호주 전체 인구의 약 2.4%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호주를 위해서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할 교사와 부모님들을 보내주세요. 호주 각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키즈클럽을 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가 오늘 쌓여가네요. 한 주 동안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우리 팁밤 아쉽게도 마지막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선교 이번 주 우리는 티팡과 언니 루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오레스틸, 티팡 아버지만 남았네요. 아버지 역시 부디형을 열심히 믿었지만 이제 아무 소용없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 마지막 티팡 이야기 계속 들어보죠. 어느 주일날 오레스틸은 집으로 만든 교회에 가보았어요. 그 안에서 빅토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오레스틸은 가까이 가서 들어가 보았어요. 빅토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내가 변한 것을 보셨습니다. 나는 부디형을 믿었으나 항상 두려움에 살았고 외로웠고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성경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때 저 검은 책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나는 그 후부터 결코 부두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화가 나 오레스틸은 목에 감은 부두를 막 흔들었어요. 오레스틸은 유리병 앞에 서서 이야기했어요. 그 속에 부두형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 부두의 영이시오. 이것이 마지막 호소입니다. 부두의 영이시오.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힘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레스틸은 빅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 또 자신이 믿는 부디형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네요. 평생 믿어온 부디형을 쉽게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지. 여기서 잠깐 우리는 믿음으로 어린이 구한천서 믿음으로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가슴을 치며 난폭하게 부르짖었어요. 오늘 밤 보여주십시오. 오늘 밤 교회를 다 불태워주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밤이 되자 오레스틸은 교회 근처에 가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몇 시간이고 기다렸지만 부디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레스틸은 내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부디형이 내가 교회에 불을 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건가 보다 하며 집으로 뛰어들어가 불타는 나무를 집어들고는 불이 꺼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면서 교회로 왔어요.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하는 새벽에 발소리를 추격하며 교회 가까이로 점점 갔어요. 그는 지붕가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불타는 나뭇가지를 번쩍 치켜들었어요. 그때였어요. 힘센 손이 나뭇가지를 잡고는 오레스틸의 손을 잡아당기는 것이었어요. 빅터! 오레스틸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부디형의 힘이 없군. 이것을 지켜보던 빅터는 오레스틸 씨,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마법사는 빅터를 쳐다보며, 빅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단 말이오? 나는 부두영을 믿었고, 거짓말도 했고, 사람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지르려고 한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오? 여러분, 방금 오레스트리 이야기한 대로 거짓말하고 사람도 해치려 했던, 또 더군다나 좀 전에는 불까지 지르려고 했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나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찬양 듣고 나머지 이야기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빅터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그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주님은 오레스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오레스트는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이제 부디용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티팜과 로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되었어요. 티팜은 너무 기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나 기뻤어요. 갑자기 티팜은 우뚝 서서 말했어요. 아버지, 부두부족을 지금 다 태워버리세요. 이 말에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오, 그거 좋구나. 나는 이제 내 몸이 자유로워졌고 내 마음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구나. 부디영은 이런 기쁨을 주지 못했으니 모든 부족을 태워버림이 마땅하지. 오레스틸은 신당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불꽃이 번져오르자 오레스틸은 자신이 걸고 있던 마법사 목걸이를 떼어서 빅터에게 주며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텀블 씨에게 갖다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와! 선생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선생님은 티팜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여정, 그리고 가족을 전도하는 삶을 쭉 지켜보니까 가슴이 정말 뭉클해지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 티팜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겠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지 참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또 선생님도 모두 주위에 안 믿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될 수 있도록요. 그것이 진정 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선교제 이야기를 통해서 만날 텐데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씩씩한 하루하루 보내길 바래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